미소 짓는 나를 발견해 내 사랑을 따라 넌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가 눈 빛만 봐도 우린 서로를 알 수 있지 하루의 의미가 된 너와 나 우리로만 가득 채운 장면들 내 맘에 담은 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누구보다 힘을 낼 수 있게 나를 가득 안아주던 날 지켜줄 my someone 눈부신 너의 마음은 지나왔던 길마다 가득히 피어올라 공개를 내밀고 어둠을 밝혀 피어난 꽃